경애하는 최고리 영도작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마니아 사회주의당이 인터넷 홈페이지 드리꼴로르에 게재했습니다.